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또 역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모든 일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보고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다 여기 지금 죽을 병 걸려있네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철학자인데요. 키엘케가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키엘케골이라고 그러지요. 그 키엘케골이라는 이 키엘케가르드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럼 어느 병은 죽음에 이르지 어느 병이 죽음에 안 이르는 병이 있나요? 병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모두가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 죽지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걸렸어요. 우리는 아담 이래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아니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텐데 우리 오빠가 안 죽을 텐데 그러고 그 어떤 사람은요 아니 눈 어두운 사람 눈 뜨게 해가지고 앞을 보게 해주시는 저 양반이 이 아픈 사람 이것도 못 낫게 할 거냐고 말. 그러면서 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투덜 원망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귀하게 사랑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이 나사로의 이 동생들 여동생들까지도요. 왜 이제 와가지고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지. 왜 이제 와가지고 오빠 죽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요. 결국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죽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내가 금지한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왜 내 말을 어기고 먹었느냐. 인간은요 우리 조상이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상죄뿐만 아니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도 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지. 다 죄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 케르케가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 우리가 지금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여기 4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더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고 뭐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택함을 받았다 그러고 예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긴다 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섬긴 잘 지킨다 하고 하지만은요 아이고 사실은요 뒤집어 놓고 하면 돌아보면은요 이렇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야, 출애굽부터도 벌써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어디에 보내주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고 애굽에서 나가자 하는데 그래 누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 그 약속은 맹물이에요? 맹탕입니까? 부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어요. 그런 줄로 알았다 하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러면 될 텐데 우리는 못 들어가. 가다가는 거기서 죽어. 가다가 양식도 없어서 어디 죽어가 묘지 쓸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네. 아 뭐 하여간에 뭐 건수만 있으면은 투덜투덜투덜.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투덜투덜투덜.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은 약속에 대한 것은 약속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요.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홍해가 앞에 막으니까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니까 그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이 사람들은요 사실 말로 말하자면은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린 율법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본성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우리 조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농사 잘 때면은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지만 무조건 하늘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도 알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일찍부터 본성적으로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섬기려 하는 마음은 본성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처음부터 받은 사람들인데도요 요렇게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깜짝 아 이거 뭐 죽을 병 아니면 됐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까 아 이거 자면 좀 이따가 한참 자고 뭐 일어나면 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속뜻은 뭐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는 죽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인데 병들었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막 그 길로 그냥 막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낫도록 어떻게 기도를 하시든지 만져주시든지 뭐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 병들었다고 지금 분명히 죽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상하게도 느린 장을 부리듯이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이 눈먼 사람, 이 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뭐 무슨 또 뭐 어 그 뭐죠 뭐 이 수종 못 쓰게 되는 거 그 뭔 병이라 그러죠? 중풍병자라 그러죠. 아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병 고쳐주면서 어. 좀 빨리 와가지고 좀 못 고쳐주고 말이야. 아 그런다. 그러니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고쳤으면은 기껏 해야 뭐겠어요. 아픈 사람 고쳐준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무슨 일을 어떻게 보아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는요, 세상에 없는 일, 그게 뭐일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일이라. 병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는 것은 아, 저 양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 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 모양이야. 그런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봅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부활한 나사로이기는 하지만은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역시 또 죽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도 얼마나 원망을 하고 마리아도 얼마나 원망을 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두고 좀 일찍 오지 말이야 그러고 말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틀이나 늦게 죽은 후에, 벌써 여기 죽은 지가 얼마 되었다고요? 17절에 보면은 이미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39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중동지방에 가면 사실은요, 죽으면 사람 당일치기로 그냥 초장치고 말아버려요. 냄새나 그 날씨가 그랬어. 그런데 4일이나 돼서 냄새 안 나겠느냐는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나와가지고, 몸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은 그 영혼이 한 3일은 떠나가지 않고 그 시체 가까이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시체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왔다고요? 며칠 만에? 힌트는 늘 있다니까요. 힌트 없는 게 아니고요. 늘 힌트는 있다니까. 며칠 만에 왔다고요? 4일 만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서 영혼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죽었다 그 말이에요. 덜 죽은 게 아니고 설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지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못 보던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믿으면 네 오빠가 산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 다시 산다고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는 다시 살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세상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지금 죽었지만은, 4일이 지났지만은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뭐 선전에 뭐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예수님의 손 안에 생명, 생명은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병에 걸려서 죽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어. 오늘의 양식을 보십시오. 오늘의 양식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이 죽음,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미, 내 죄는 내게서 이제 죄는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네가 죽은 거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과 똑같이 생각해요? 내 죽음이야.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야. 죄병에 걸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병이 내게서 나갔어요. 누구처럼? 오늘 여기 누구처럼? 네? 누구처럼요? 나사로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4일이 지났는데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도 아유 4일이 지났으니까 이건 완전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일은 세상에 없던 일이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도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이제 방금 읽은 오늘의 양식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걸 네가 믿느냐? 오늘 나를 주관한 것은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에 쩔쩔 맬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안 죽나요? 그런데 이제는 죽는 사람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믿음이 얕으면, 아직도 믿음이 희미하면, 아이고만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아이고 어떡하고 어떡할까,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 어차피 죽긴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이미 벌써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하면은요, 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병은 내게서 고침받고 이제는 부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제는 죽음을 가지고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병 걸리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진짜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인간이 아담 이후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아파서 죽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병으로 죽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그 병자들도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똑바로 살렸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렸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쓸 게 뭐 있어요? 왜? 죽으면 끝나버릴 거. 괜히 쓸데없이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그냥 편하대, 편하게 살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되지. 까짓 거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면 아유 마지막에 끝날 텐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부활할 사람들이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난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2장 10절 말씀. 11절. 12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세상의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할 사람, 남이 죽을 것을 자기가 대신 책임지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유대인입니까? 이게 제사장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린 참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와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나는 여기에 책임 안 지겠다고 자기 손만 씻으면 책임이 면해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론을 들끓게 해가지고는요, 밀어붙여가지고는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여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 가지고 겁낼 사람도 아니고 죽어도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그냥 죽을 뿐이지만은 내 영혼과 또 변화받는 내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불의가 이 세상을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죽음도 던져버리고 우리에게서 죄도 없게 해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도 던져버리게 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죽음 가지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죽는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늘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